Love, oh babe, my girl. 그대 나의 전부,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의 신부, 신이 주신 선물. 행복한가요 그대 까만 눈에서 눈물이 흐르죠. 까만 머리팍 뿌리 될 때까지도 나의 사랑, 나의 그대 사랑할 것은 난 맹세할게요.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 평생 매일 해주고 싶어. Would you marry me? 널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고 싶어. 그때가 잠이 들 때마다 내 발에 세워주고 싶어. Would you marry me? 이런 나의 마음 허락해줄래. 평생 곁에 있을게. I do. 널 사랑하는 걸 I do. 뭔가 비가 와도 아껴주면서 I do. 너를 지켜줄게. My love.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대 턱시도 입은 나의 모습 발걸음을 맞추며 걷는 우리 저 달림과 별의 I swear. 거짓말 싫어 의심 싫어 사랑하는 나의 공주 stay. 나이를 먹어도 웃으며 살아가고 싶어. Would you marry me? 나의 모든 날을 함께 해줄래. 힘들고 어려워도 I do. 늘 내가 있을게. I do. Marry with you. 우리 함께하는 많은 날 동안 I do. 감사하게 My love. 예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한 내 손에 빛나는 반지를 받아줘.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의 약속 기억할게. Would you marry me? 지켜줄게 I do.